환한 그 속에서 널 여전히 나만을 품은 Bellies. 네 품에서 Feel me and call me 단 주체가 안 돼 Hear me. Love is blind, yeah, yeah. But your love is some kind. 그래 그렇게 그들의 가둔 채 game, game. Tell me. Fire of a Mayday, but I can't wait. Fire of a Mayday. Fire of a Mayday, but I can't wait. Fire of a Mayday. Mayday, Mayday, Mayday. Answer me now. Good day, good. SOS. SOS. Hold up, 아마도 이 상태로 dying, but never my life away. You make me go insane. 반복된 환영은 매일 숨지게 생각해 많이 또 원하기 but 못 떠나게 넌 내 손을 끌어당기지. 넌 식어버린 듯해 또 차갑게 잠기는 파도 끝없이 애워싸는 불안은 killing me. Fire of a Mayday, but I can't wait. Fire of a Mayday. Fire of a Mayday, but I can't wait. Fire of a Mayday. Fire of a Mayday, but I can't wait. 갇혀버린 채. Fire of a Mayday, but I can't wait. Fire of a Mayday. 마지막 찰나의 순간에 흐려진 잔상이 눈앞에 다 내려놨을 때 무심코 느껴버린 히스테리아. Such a beautiful destroyer. 희미해진 light 좁아지는 sight 난 길을 잃었나 봐.